갈수록 희미해져 날 사랑했던 네 표정 감춰도 선명해져 조금씩 변해가는 너 너의 진심을 듣길 바래 now now now 뭘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 round round round yeah 아닌 척 바라봐도 의미 의미 내게는 다 보이는 걸 노래처럼 넌 새해질수록 내게서 흩어져 엇갈린 눈빛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지는 심 비밀을 감춘 듯한 너의 sign 이제 그만 don't lie 다 태워버린 불꽃이 피어날지 몰라 네가 내게 던진 그 말 I know 그 모든 걸 sign Honestly, you do too Honestly, you do too Body talk, when you move. 정막에 잠긴 공기 얼음을 걷듯 불안해 끝없는 이 악몽을 멈춰졌던 늦기 전에 내가 기다리는 그 대답을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마 차라리 나를 밀어내 실낱 같았던 게 네가 뱉은 속담 때 너들의 미실한 일 내가 나 언덕지 혼자 계속해서 발이 걸려 Ringing the bell 머릿속에 like 깨닫기 넌 너무 늦었지 너만 바랐던 맘 전부 한 줌의 제로 변화해 흔적 없이 흩날린 네 기억들 모두 끝이라는 증거 점점 엇갈린 우리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진 불길 하나 둘 드러나는 너의 사랑 근데 내게 너의 라이 이것까지 모두 태워버릴지 몰라 날 사랑한다는 그 말 Oh no 이쯤에서 Bye Honestly, you did you Honestly, you did you Body talk when you move Body talk when you move Honestly, you did you Honestly, you did you Body talk when you move Body talk when you move